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우대요.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요. 저 푸른 하늘 보면 뛰었네요. 날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. 에어플레인 아직도 난 I'm with you. 광주 토박이의 비행사 매경. 높고 높아 꿈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세상 will not go with you. 눈 탈 때 첫 일본 행대 느낀 슬레임 아직도 생각해요. 그게 내 꿈을 띄워게 지금을 만들게. Everywhere 이젠 네 쇼에 flash이 터질 때 안전한 도착의 축복을 담을게요. God bless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요.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 구름 위에 check it, 구름과의 케미 구름과 하루 쟁여 구름 타는 재미 구름 보면 fade in 너희 몰라 maybe 몇 년 동안의 비행 탔을 말이지만 몇십 만들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비행 포인트로 선물할게. Love airplane mode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계속 first를 지키며 밤하늘을 볼게 지금 내 자리에 my door.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 맨마른 땅이 나 보태울 때 저 푸른 하늘 몸에 뛰었네. 그때를 생각해 이 에어플레인 누군가는 나를 개혁해 그 누군가도 just to the 외롭게 hey yeah. 신경 안 써 그저 행복해 성공을 느껴 in my airplane. Airplane.